속은 속은 속은 대든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수한 이만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질게도 밟아놓고 속한이마 무너진 사랑 타나 달이 잠긴 눈물결이 살랑살랑 살랑대든 그날 밤 송구락 걸며 이별 말자고 울며 불며 맹수한 이만 사나이 벌탕 같은 가슴에다 보다구를 질러놓고 같이 가자고 눈을 감고 맹수한 이만 사나이 불을 붙는 그 순정을 갈기갈기 찢어놓고